하늘을 봐. 앞치마를 입고 요리를 하는 널 생각해. 빨간 수컷 떴다고 날 데리러 오던 네 모습. Hey, yeah, yeah, yeah. 바보같이 웃으며 많이 기다렸지 니 네.